우리나라 전국 지도. 조선 1755년에서 1767년. 보물 1538호. 전국 지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지도로 국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했다. 조선 왕조는 일찍부터 전국 지도 제작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길 정보를 전국 지도에 담았다. 동국 대전도는 우리나라 전체를 약 42만 분의 1 정도로 축소해 나타낸 지도로서 정상기의 동국 지도에 기초해 제작했다. 그 전까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던 북부지방이 이 지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확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 지도에는 정상기가 직접 고안한 백리척이 활용돼 그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읍성, 병영, 수영 등의 다양한 지리 정보를 기호로 표현한 점도 이 지도의 특징이다. 육로와 해로 등 주요 교통로를 붉은 선으로 표기해 교통도나 해도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